뜻깊은 2월 8일의 즈음에서 7일 근로단체들에서 영웅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평양의 조항노동자회관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인 공화국 영웅 김승훈과 노동계급 직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승훈은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을 발기하시고 인민군 용사들에게 적기 사냥의 묘술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위훈회로 고매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인 공화국 영웅 박인호와 농업 근로자들, 농군 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평원남도 증산군 풍정협동 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박인호는 인민군 군인들이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단 14분 만에 완전히 제압하고 침략자들을 포로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상봉 모임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인 노력용 전구강은 처녀대학생이었던 자기가 조국해방전쟁 시기 화선군의로 자라나 조은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치료 전투를 벌린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